우리나라의 국제문제연구소 인권연구소 연구사 김금희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위선적인 인권 타령의 진상을 까발킨다. 인권, 인간의 권리.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5천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찾은 것은 한 세기도 못 되는 불과 70여 년 전이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 우리 자신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찾은 것이다. 그 누가 그것을 선사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선열들이 흘린 피는 그대로 우리의 늑수로 되었으며 우리는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만난을 해치고 창조와 건설로 우리 삶을 빛내어가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미 전부터 우리에 대해 그 무슨 인권 문제를 거들며 분수없이 놀아댈 때에도 거기에 사사건건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권리를 주었기에 애당초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는 인권 말살의 원흉들이 북인권법을 연장한다, 북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인가? 당초에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악의 무리들이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 상대도 안 되지만 총파산에 직면한 대조선 죽대시 정책의 마지막 출로를 구태여 인권에서 찾고 싶어 안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 진상에 대해 까밝혀본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 옹호는 궤변. 미국은 인권 존중이 미국의 기본적 가치관이라느니 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추를 이루는 문제라느니 하면서 인권 옹호 타령을 연불처럼 메워대고 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나발이다. 우선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 보는 그 존재의 황당성을 보자. 건국 초기 미국의 반동 철학가들은 인간을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자연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 개체적 존재라고 하면서 생명, 자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자연적 본성, 천부적 권리라고 설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간의 모든 권리들과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인권이라고 제창하였다. 오늘에 와서도 미국의 어용 인권론자들은 인권이란 하늘이 준 고유한 권리로서 여러 가지 자유권이며 사람들의 본성적 권리인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옹호하고 허용하는 것이 곧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떠버리면서 자연적 본성에 따라 개인들의 자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로 된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발적 사고로 외진섬에 정착한 개인에게는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지?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곳에는 사람을 인간답게 대해줄 또 다른 사람들, 즉 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름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권리 문제가 상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요구하고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응당한 결론이 나온다. 하다면 사회를 떠난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몰라서인가? 물론 아니다. 약육강 시기의 생존 윤리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덮어버렸을 뿐이다. 결국 미국이 죄치는 인권은 그 본질을 따져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지배를 묵인하는 반인민적인 지배 권리, 인민 위에 군림한 특권층의 권리라고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뻔뻔스러운 것은 미국이 떠드는 자유권과 평등권의 초계급성이다. 미국은 자유권과 평등권은 계급을 초월하는 기본 인권으로 된다고 역설하면서 매 개인의 사상, 신념, 신앙의 자유를 비롯한 개성의 자유와 만민 평등을 지겹게 떠들어대고 있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수천 년 세월 받아온 인민대중이 그것을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계급사회에 초계급적인 자유, 평등이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처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지배계급의 것뿐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육하는 자유세계에 그 무슨 자유와 평등이 있단 말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 세계재패의 야망을 품고 있는 미국의 것뿐이다. 결국 자유권과 평등권의 초계급성을 운운하는 것은 착취적 본성과 침략적 본성을 가리우려는 극단한 파렴치성의 발로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저들이 목 아프게 죄채워온 인권 타령이 무시당하자 일부 줏대없는 인간들의 취약한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보다 치졸한 방법들을 새라새롭게 고안해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민이라는 대하에서 거품처럼 밀려나 어디에도 가붙을 데가 없는 인간 쓰레기 민족 반역자들을 반과국 인권소동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개성의 자유, 민주주의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인민을 등지고 인민의 버림을 받은 범죄자들이 인권활동가로 둔갑하여 취해 빠진 미국의 나발통이 되고 있다. 참으로 가소롭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망해가는 미국의 턱 밑에 기생하는 길을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욱 혐오감을 자아내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의 오물들까지 긁어모아서라도 저들의 더러운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하는 악에 절고 악에 찬 악의 덩어리 미국이다. 다시 한번 말해둔다. 인권옹호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적 요구인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혈로를 헤쳐온 인민대중만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며 또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입을 닥치라. 미국이 표방하는 인권표본국의 실상. 잠꼬대를 해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죄치는 미국이 즐겨하는 자유의 천국, 인권표본국이라는 말을 뒤집어 자유의 지옥, 인권의 불모지라고 형용하면 비슷하겠는지. 아니, 애당초 자유, 인권이란 말이 가당치도 않는 것이 미국의 실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치로부터 경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모든 실상을 다 꼽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입에 올리기조차 역스러워 간단한 사실자료 몇 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미국식 민주주의의 대표적 걸작인 미국의 선거제도의 일단을 잠깐 들여다보자. 정치적 자유와 권리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자유와 권리를 논할 때 미국의 선거는 철두철미 금권선거라는 것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재산의 유무, 피부색, 지식정도, 거주연한 등 수십 가지나 되는 제한조항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배제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통령 선거 시 7,500만 명의 주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20% 이상의 흑인들이 선거자 명단에서 제명되었다. 빈곤자들과 소수민족 출신 주민, 문맹자,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장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얼마 안 되는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돈을 탕진하면서 치열한 선거 경쟁, 즉 니권쟁탈전을 벌리고 있다. 2008년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는 50억 달러, 2012년에는 60억 달러가 선거 자금으로 탕진됐고 올해에는 그것이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존의 요구와 권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지배계급의 자리다툼이 선거라는 명목하에 근로대중을 공공연히 농락하고 있다. 그 선거 아닌 선거의 진면모가 어떠한가는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만 얼핏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나쁜 후보와 그보다 더 나쁜 후보 사이의 선택이며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조소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이며 선거라고. 다음은 미국이 그토록 입술이 닳도록 자찬하는 자유의 실상에 대해 약간의 통계 자료를 통해 보기로 하자. 미국에서는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진보적 인사로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전면적으로 장악, 통제할 수 있는 무제한한 자유가 있다. 미 국가안전보장국은 2008-2011년에 총 5만 6천 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통신 정보를 비법적으로 감시하고 절취하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사용자 우편물과 대화 기록, 동영상, 음성 파일, 사진 등 인터넷 가입 정보를 실시간 추적하면서 특정 목표와 그와 연결된 대상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 데 종사하는 인원이 약 20만 명, 폭력 조직만 해도 2만 천여 개나 있으며 특히 미중앙정보국과 미연방수사국은 주민들에 대한 조사카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개인생활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조금이라도 문제시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뇌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포, 투옥하고 있다. 지어 그 어떤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레이더 감시 체계로 개인 살림집들의 내부를 투시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내탐하고 있다. 미국에서 망명한 스노우덴이 폭로한 것처럼 미국에서 보장된다는 자유와 존중된다는 인권의 실상은 바로 이러하다. 미국이 떠드는 만민평등 만민복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먼저 99%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보자. 미국에서는 7명당 1명이 자선단체들이 주는 보잘것없는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뉴욕시와 플로리다주에서만도 각각 140만 명, 3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집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60여만 명에 달하고 극빈자들은 판잣집과 천막, 마대를 이어 만든 집에서 살고 있다. 특히 흑인들의 생활 처지는 비참하다는 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흑인 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두 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세 배나 많으며 해마다 8만 4천여 명의 흑인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도 그뿐이면 다행이고 흑인 잡기를 짐승 사냥하듯 하는 경찰들에 의해 날마다 무고한 흑인들이 생죽음을 당하고 있다. 반면에 1%의 특권 계층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트루스딕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00명의 억만장자들이 일반 주민 1억 5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만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부유층이 국가 총 수입의 19.3%를 거둬쥐고 향락을 추구하다 못해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생활로 날과 달을 보내고 있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국의 청비리 범죄에 대해 언급하자면 지면이 모자란다. 자유, 평등은 바라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만 없이 살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민심이다. 미국 정규류 폭력 문서실이 발표한 2015년 정규류 폭력에 의한 사상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에 도합 5만 1,675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대규모 총격사건은 329건에 달하며 그 과정에 총 13,136명이 사망하고 26,493명이 부상당하였다. 현재 미국인들의 수 중에는 3억 5,700만 정에 달하는 무기가 놔둔다고 하는데 인구수보다 더 많은 무기가 범람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호신용으로 총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을 마구 쏴 죽이는 인간 도살장, 남녀로서 할 것 없이 폭력을 일종의 쾌락으로 여기는 범죄의 난무장,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규류 소유를 합법화한 자유의 왕국의 실상이다. 인권재판관의 죄행 기록.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의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해내고는 마치도 자기가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그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재판 방식이 참으로 다종다양하다는 것이다. 주제넘게 다른 나라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해마다 꾸며내어 남의 나라 일에 이러쿵저러쿵 시비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방식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제멋대로 거리낌없이 일삼는 것은 그 불법 무도함에 앞서 인권과 국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유린 행위이다. 인권은 국권이다. 국권 없는 나라에 무슨 자주적 권리가 있고 나라를 빼앗긴 인민이 무슨 인권을 논할 수 있는가? 멀리 볼 것 없이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장장 40여 년 세월 일제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찾고 찾으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그들이 목마르게 바란 것은 국권이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삼갓집 개만도 못함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했기에 제 한 몸 바치면서도 나라의 해방을 애타게 절규하였다. 국권만 있으면 주권도 있고 참다운 주권만 있으면 인권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착한 일본 제국주의와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한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우리 인민이 역사의 피로써 새긴 천리이다. 미국이 걸핏하면 그 무슨 인권 문제를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이라는 것쯤은 세상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감행된 그레네이드와 바나마 침공, 이전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그 대표적 실례였다. 미국은 새 세계 들어와서도 여전히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리비아의 실례를 보자. 미국은 아랍의봄 사태의 여파로 혼란에 빠진 리비아를 인권유린국, 독재국가로 몰아대면서 이전 정부에 의해 많은 자유투사들이 처형됐다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대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리비아뿐이 아니다. 미국의 인권재판 고난이 행해지는 곳은 어디라 없이 진짜 인권의 불모지로 변모돼가고 있다. 미국의 인권재판에는 보다 음험하고 교활한 방식도 있다. 색깔혁명, 아랍의봄 사태와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미국의 비폭력혁명론이 대표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전복하는 데 써먹기 위해 비폭력혁명론이라는 것을 고안해내어 세계적 범위에서 유포시켜왔다. 그것은 저들이 직접 나서거나 먼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 현지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자유 보장, 생활처지 개선과 같은 위선적인 간판 밑에 각성되지 못한 군중들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그들을 반정부 소요, 시위, 폭동으로 선동하는 방법으로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정권을 손쉽게 전복하기 위한 국가 전복 수법이다. 미국은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비폭력 혁명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정부 무기를 들여보내어 불건전한 자들을 규합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사촉하여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게 만들고는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응당한 조치를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 탄압으로 걸고들면서 외부적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정치적 안정이 깨어지고 분쟁과 소요의 난무장이 펼쳐졌으며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냉전 종식 후에도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내세우고 비폭력혁명론을 대대적으로 전파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색깔혁명을 일으켜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여 왔다. 사상 최악의 피난민 사태를 산생시킨 중동 지역의 동란도 다름 아닌 인권 문제로부터 발단되었으니 인권재판관 미국의 만고쥐약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피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섰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살 길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낯설고 물서른 이역이나 망망대해에서 무리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불법 이주민 무리, 도적대라는 오명을 쓰고 온갖 인격 모욕과 비인간적인 취급을 강요당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극악한 집단학살 인권유린 범죄를 감행하였다. 2001, 2011년에 해마다 약 14,000명으로부터 11만 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한 반테러전의 희생물이 되었다. 특히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때로부터 5년 동안에만도 120만 5천여 명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고 100만 명이 실종되었는데 그중 약 절반이 어린이들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무인기 공습으로 결혼식장과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 살림집과 병원들을 폭격하는 짓떨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이 정부의 승인과 비호 밑에 볼스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 비밀 감옥들을 꾸려놓고 인간의 사고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야수적 고문을 들이댄 사실이 연이어 밝혀져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 수용소,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감옥은 중세기적 고문장, 인권교살장으로서 인권재판관 미국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묻건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지구상의 테러가 성행하고 누구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쌓이고 누구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새로운 무인기 전쟁 방식을 제일 먼저 착상한 것도 사상 최대의 피난민 위기를 산생시킨 것도 21세기의 중세기적 고문 방법을 고안해낸 것도 다름 아닌 흉악무도한 미제국주의이다. 바로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오늘과 같은 인도주의 동란과 참사를 산생시켰다. 집안 사실은 미국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란 곧 인간 증오, 인권 말살이며 미국이야말로 피고속에 끌어내야 할 특급 인권 범죄국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대의 인권 범죄국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정책으로 되어 있는 나라,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감히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도발을 걸고 있다.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기자인 마크 트웨인은 미국을 발견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고명한 말을 남겼다. 100여 년 전에 현세에 타락한 미국을 예측한 그가 오늘의 조선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필경,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수치스럽다. 조선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것이다. 미국이 온갖 추종세력과 인간 추물들까지 긁어모아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의 발악을 짓부셔버리고 인권옹호국 인류희망의 등대로서의 존엄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인권소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정의와 양심의 최후 선고이다. 미국의 위선적인 인권 타령의 진상을 까발핀다. 국제문제연구소 인권연구소 연구사 김금희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